불행한 삶, 참 불행한 삶. 너는 나를 포기하게 만들잖아. 네가 어디론가 떠나고 나면 누가 남아. 기다림은 항상 내 몫이었잖아. I'm falling in love but I don't need you my baby. Always 네 옆에 있고 싶어도 안 돼. 날 불행하게 만드는 네가 참 좋아. 날 불행하게 만드는 네가 최고야. 네가 없이 행복했는데 지금은 네가 없을 때 하루를 살면 급한 걸 찾아. 네가 있어도 무너질 텐데. 네가 없이 행복했는데 지금은 네가 없는 게. 죽을 것 같아 1년이 남기 전에 돌아와. 참 불행한 삶, 참 불행한 삶. 너는 나를 포기하게 만들잖아. 네가 어디론가 떠나고 나면 누가 남아. 기다림은 항상 내 몫이었잖아. I'm falling in love but I don't need you my baby. Always 네 옆에 있고 싶어도 안 돼. 날 불행하게 만드는 네가 참 좋아. 날 불행하게 만드는 네가 최고야. 아야, 불행을 낳아준 네 모습마저 아름답지 왜. 비극 다운 비극도 비극이 드라마에서 배운 지 해.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를 알려줘.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를 알려줘. 네 몸이 차디차다 좋아 제발 나를 알려줘. 이 사람은 사랑아 잠시 아무 말도 말아줘. 날 더 불행하게 만들어줘. 마음 놓고 널 미할 수 있게 사랑 이증오가 되게 무참하게 밟아줘. 너가 준 애매한 브레인 때문에 더욱 더 힘들어. 그런 모습마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힘들어. 참 불행한 삶, 참 불행한 삶. 너는 나를 포기하게 만들잖아. 네가 어디론가 떠나고 나면 누가 남아. 기다림은 항상 내 몫이었잖아. I'm falling in love but I don't need you my baby. Always 네 옆에 있고 싶어도 안 돼. 날 불행하게 만드는 네가 참 좋아. 날 불행하게 만드는 네가 최고야.